왜 근질근질? 에, 가자글로 아. 또. 배한기 게매네를 띠고 아. 와. 버릴라 왔투 운투쿠. 가나쿠 타우 카우 맘부. 문자디 범멍한 하티쿠. 양서자티. 세송군야. 바람.